노동신문은 5일 사무라이 후예들은 어리석은 꿈을 꾸지 말라 이런 제목의 론평을 실었습니다. 론평은 최근 일본 반동들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날조설을 소학교 학생들의 시험 문제까지 제시한 사실이 또다시 폭로됐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학생들이 조선민족을 강점자로 독도를 우리 민족에 의해 점령당한 일본 영토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 깔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역사 왜곡 책동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 속에 영토 팽창 야망과 복수주의 감정을 불어넣어 또다시 조선에 대한 침략의 길로 내몰려는 사무라이 후예들의 전쟁 전주곡이라는 데 그 위험성이 있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문제의 엄중성은 일본의 독도강 탈책동이 역사 왜곡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데 있다고 하면서 최근 연간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무라이 후예들은 독도를 무력으로 갈아타고 앉기 위한 범죄적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무모한 책동은 일본을 저들의 세계제 폐출약에 써먹으려는 미국의 지지 비호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일본 반동들이 재침렬에 들떠 새 세대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키며 영토 강탈 야망을 불어넣고 있지만 그것은 헛된 망상이라고 하면서 론평은 만일 일본이 영토 강탈 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자비와 용서를 모르는 우리의 모자비한 타격에 섬나라 일본은 조선 동해에 영원히 수장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